비오던 날 그렇게 널 버렸어. 가슴에서 미련이 소리 없이 흘러 이런 나의 맘을 아는지 미안했어 너에게 용서해줘. 이렇게 돌아설 수 제 것만.